왔어 나도 제대로 바람 났어 너도 싶어 안 달랐어 열광에 녹아낸 신나는 분위기 우린 지금 야단 났어 난 바람 났어